다른 건 몰라도 라면만큼은 기막히게 끓이는 친구. 훈련은 잼병이지만 군화 하나는 확실하게 빛내는 쫄병. 수학 공식은 못외워도 외국 배우들의 이력서는 줄줄 꿰고 있는 영화광. 우리는 그들을 흔히 도사 또는 프로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김치 총론, 간장개론, 된장학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 전통식품의 도사들을 배출할 전통식품 발효과, 바디로션 도사, 립스틱 도사를 배출할 향장 공업과, 여가 생활을 지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인을 키울 여가 생활과, 그리고 한약 자원과, 만화 영화과 등등. 94학년도에 새로 선보일 전문대의 특이한 신설학과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프로는 아름답다고들 하는데 김치도사, 화장품도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날지 않고 날개의 예술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갈매기죠. 날개에 있어서 도사가 되고 싶어했던 갈매기. 영화 갈매기 조나단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 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여기 아주 빨간색 예쁜 편지지, 그리고 예쁜 편지 봉투에 가득 아주 정성스러운 글이 담겨져 있네요. 바로 동산이라는 친구가 둘도 없는 친구 파식이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엽서였어요. 왜 파식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름은 박희숙 양이네요. 박희숙 양 생일 정말로 축하합니다. 자, 이 정도면 정이 뚝뚝 흘러넘치는 축하의 말인가요? 정이 뚝뚝 흘러넘치게 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하이텔로 이재찬 씨도 친구 지용 씨의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FM 영화음악에서 가을맞이 영화시사회. 이 밤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이 그 영화 극장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깐네에서 대상을 받은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 피아노 시사회를 엽니다. 시사회장에서 직접 시사권을 배부한다는 말씀 드렸죠. 그런데 바로 22일,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서 22일, 23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남의 그랑프리 극장에서 하루에 150명께 두 장씩 선착순으로 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300분께 600장을 드리는 셈이 되겠죠. 하지만 기억하실 점은 이 영화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학생증을 뒤참하고 가셔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시사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시사 날짜는 24일 7시 반입니다. 장소는 역시 서울 강남에 있는 그랑프리 극장이고요. 자,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가 됐죠. 제임스 아이버리 감독의 영화 하워즈 엔드의 메인 타이틀. 다음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매주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감춰진 걸작, 오늘은 조지 루카스 감독의 청춘 낙서입니다. 이 청춘 낙서의 첫 장면에 흘러나온 락앤롤 선풍의 신호탄이 된 곡이죠. Rock Around the Clock, Bill Haley and His Comets의 노래였습니다. 조지 루카스의 1973년도 작품이자 그의 데뷔작이죠. American Graffiti, 청춘 낙서는 이제 청춘시대를 마감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양파는 동부의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스티브와 커트의 마지막 하루를 그리고 있죠. 자동차와 드라이브인 카페테리아, 신입생들의 댄스 파티와 울프맨 잭의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락앤롤. 젊은이들은 크지도 않은 마을을 제각기 자동차를 타고 빙빙 돌아다닙니다. 밤을 함께 보낼 짝을 찾느라고요. 영화는 스티브가 커트에게 $2,000 장학금 수표를 전해주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커트는 왠지 고향을 떠난다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머뭇거립니다. 그런 커트에게 스티브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죠. 저녁이 되자 커트는 스티브와 자신의 동생이자 스티브의 여자친구인 로리 그리고 존에게 신입생 댄스 파티에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존은 어린이들 파티에는 뭐 하러 가냐면서 반문하죠. 커트는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기억 속에 남기고 싶어. 밤이 되자 젊은이들은 모두 자기 차를 몰고 시내로 나옵니다. 스티브는 차 안에서 로리에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신경을 쓰지 말자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끝내자는 말이죠. 스티브의 이 말에 로리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꾸하죠. 서먹서먹해진 채 댄스 파티에 참석한 로리는 스티브를 뿌리치고 다른 남자와 춤을 춥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선배 대표로 춤을 추게 됩니다. 플래터스의 Smoke Gets in Your Eyes가 흐르고 스티브에게 안겨 춤을 추던 로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때와 처음 입맞췄을 때를 회상하죠. 로리의 말을 들으면서 스티브도 아련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갑니다. 네. Me how I knew my true love was true. Oh, my heart replied, something here inside cannot be denied. Someday you'll find all who love are blind. Oh, when love's on fire, you must be alive. think they could doubt my love. Yet today my love has flown away. I am without my love. Without my love. Now laughing friends deride tears I cannot hide. Flame dies, smoke gets in your eyes. Smoke gets in your eyes. Smoke gets in your eyes. 방송 첫머리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동산 씨가 친구 파시기에게 띄우고 싶었던 곡이 바로 Always, 영화 Always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라고 그랬는데요. J.D. 사우더의 그 노래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지만 역시 나름대로 맛이 있죠. 플래터스의 노래 Smoke Gets in Your Eyes, 영화 청춘낙서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한편 스티브의 차를 타고 가던 커트는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멈춰섰을 때 옆에선 흰색 포드차의 금발 미인이 자기에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분명 커트를 향해서 고혹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I love you라고 말하고 있었죠. 커트가 차를 세우고 달려가 보지만 그 차는 막 코너를 돌아서 사라집니다. 왠지 모를 공허감에 빠져드는 커트. 반면 스티브에게서 자동차를 당분간 맡아달라며 자동차 열쇠를 건너받은 테리는 오늘 밤이 아주 즐겁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통에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되었던 테리로서는 차가 생겼다는 것, 신날 수밖에 없었죠. 테리는 차를 몰고 당당하게 시내 드라이브를 하는 젊은이들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본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놀려대는 통에 테리는 가벼운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가는 여자를 발견하고는 차를 태워주겠다고 유혹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사랑하기 전에 술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말에 공감하고는 테리는 노심초사 끝에 슈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술을 사달라고 해서 술을 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는 노상 강도였습니다. 한편 32년형 포드 뉴스쿠페를 개조해서 타고 다니는 조는 혼자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시내를 빙글빙글 돕니다. 그는 팔파라는 타지에서 온 건달이 그와 자동차 경주 시합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조는 여지껏 한 번도 경주에서 진 적이 없는 제일 빠른 젊은이죠. 그 역시 여자 한 명을 자기 차에 태우기는 태웠지만 아뿔싸 그녀는 이제 겨우 13살밖에 안 된 캐롤이라는 소녀였죠. 하지만 캐롤은 자기를 성인 대접하라면서 존을 괴롭히죠. 그렇게 각기 짝을 지어서 밤을 보내고 있는 동안 자신에게 I love you라고 했던 흰색 포드차의 여인을 찾아서 헤매던 커트는 우연히 파라오라는 동네 건달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던 커트는 우연히 경찰에게 붙잡힐 뻔한 파라오 일당을 구하게 돼서 그들과 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숲속의 농장 건물 같은 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방송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커트는 울프맨 잭을 떠올립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해적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전설적인 DJ 울프맨 잭은 하도 신비롭게 출몰하는 통에 우주에서 방송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DJ였죠. I wonder, wonder who, who, who wrote the book of love. Who wrote the book of love? I love you, darling. Baby, you know I do. But I've got to see this book of love. Find out why it's true. Wonder, wonder, who wrote the book of love? Tell her you're never, never, never, never going to part. In chapter 3, remember the meaning of romance. In chapter 4, you break up, but you give her just one more chance. Oh, I wonder, wonder who wrote the book of love. Baby, baby, baby, I love you, yes I do. Well, it says to win this book of love, ours is the one that's true. Who wrote the book of love? Chapter 1 says to lover, you love her with all your heart. Chapter 2, you tell her, you never, never, never, never, ever gonna part. In chapter 3, remember the meaning of romance. In chapter 4, you break up, but you give her just one more chance. Oh, I wonder, wonder who wrote the book of love? Baby, baby, baby, I love you, yes I do. Well, it says so in this book of love, ours is the one that's true. Wonder, wonder who wrote the book of love? I wonder who, yeah, who wrote the book of love? Book of Love, 그룹 모노톤의 노래였습니다. 커튼은 그에게 자신은 내일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밤새 흰색 포드를 타고 다니는 여인을 쫓아다니고 있다면서 이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부탁하죠. DJ는 울프맨 잭이 오면 말해보겠다고 합니다. 다시 거리로 나선 커튼은 자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울프맨 잭의 방송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만났던 그 DJ가 사실은 울프맨 잭이었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한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전화를 기다리죠. 한편 테리는 여자와 로맨스를 만들 뻔하게 될 찰나, 차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경악합니다. 그리고 조는 이윽고 팔팔을 만나 친구들이 바라보는 속에서 경주를 시작하죠. 아직 동이 터오기 전 이 두 대의 차량은 굉음을 내면서 달려갑니다. 얼마 달리지 못해서 팔파의 차는 길 옆으로 굴러버립니다. 존의 승리였죠. 사람들은 경찰이 오기 전에 서둘러 흩어지고 존은 캐롤을 집에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지만 커트가 목매어 기다리는 공중전화의 벨은 잠깐 울리는 듯하더니 그뿐이었습니다. 커튼은 힘겹게 그곳을 떠납니다. 다음 날 아침, 스티브와 로리 그리고 친구들은 비행장으로 커튼을 배웅 나옵니다. 스티브는 로리와 함께 고향에 남기로 한 것이죠. 이제 통과 의례가 행해졌던 청춘의 밤은 지나가고 성인의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를 토대로 해서 미국 젊은이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감동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의 시각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리차드 드레이퍼스나 지금은 감독이 된 론 하워드, 그리고 88호 출연하는 해리슨 포드의 초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매력이죠. 또 영화 전편에 걸쳐서 쏟아져 나오는 50년대의 그 주옥같은 팝뮤직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메리칸 그래피티, 조지 루카스 감독의 청춘 낙서는 헐리우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청춘 영화의 금자탑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청춘 낙서 중에서 마크 다이닝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Teen Angel. Teen Angel. fateful night, the car was stalled upon the railroad track. I pulled you out and we were safe, but you went running back. Teen angel, can you hear me? Teen angel, can you see me? Are you somewhere up above? And am I still your own true love? What was it you were looking for that took your life that night? They said they found my high school ring clutched in your fingers tight. Teen angel, can you hear me? Teen angel, can you see me? Are you somewhere up above? And am I still your own true love? Just sweet 16, and now you're gone. They've taken you away. I'll never kiss your lips again. They buried you today. Teen angel, can you hear me? Teen angel, can you see me? Are you somewhere up above? And am I still your own true love? Teen angel, teen 감싸진 걸작. 오늘은 조지 루카스 감독의 아메리칸 그래피티, 청춘 낙서 중에서 마지막 곡 마크 다이닝의 티네인저 띄워드렸습니다. 자, 언제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영화와 영화음악의 뒷얘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죠. 서남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좋아하시는 분들 참 우리나라에도 많지요. 그럼요. 가수로서의 바브라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배우로서의 그녀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여권 운동의 시각에서 바브라의 그 선이 굵고, 네. 또 활발한 그 사회 활동을, 네.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무튼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정도 되면은 스타라는 표현 가지고는 좀 모자란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그 그릇의 크기로 봐서는 분명히 여성으로서는 흔치 않은 그 슈퍼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바바라 스트라이샌드가 연하의 젊은 연인과 굉장히, 네. 바쁘다는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예, 테니스 선수 아가씨와 좀, 예. 연문이 있죠. 근데 바바라 스트라이샌드는 그 첫 남편이 그 매쉬루 나딕은 엘리오트 굴드입니다. 네. 근데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그 안드레아 가시보다 3살이나 위입니다. 그런데도, 네. 뭐 지금 굉장히 그 열정의 불꽃을 태우고 있고, 지금 뭐 할리우드의 스캔들 사진 기자들은 이 두 사람 뒤쫓아다니라고 여념이 없어요. 바브라의 그런 그 뭐랄까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젊음이라는 것이 그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 50이 넘어서 그런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바브라는 통념상 그 사랑을 나누기에는 너무 나이가 차이가 난다거나 혹은 늙었다고 생각되는 나이에 오히려 그런 통념을 극복한 여성입니다. 근데 또 하나 바브라에게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바브라는 미국 내의 여성들 가운데서 가장 바쁜 여성입니다. 네. 개인적인 사생활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치운동에도 활발하고 또 새로운 영화 구상하느라고 늘 책상물에 쌓이는 여러 권의 시나리오를 읽어봐야 되죠. 또 그런가 하면 바브라는 본업이 가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예인으로서의 그 출발이 무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늘 노래를 또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아가씨와의 연못만큼이나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음반을 발매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들과 네. 그 바브라의 그 신작 앨범을 좀 살펴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바브라가 51살의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그 의욕적인 앨범을 내어놓으리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앨범의 타이틀은 Back to Broadway입니다. Back to Broadway요. 혹시 바브라의 레코드라면 뭐 빼놓지 않고 사모으시는 분들은 지난 85년에 발매했던 그 브로드웨이 앨범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년 봄에 나온 Back to Broadway 앨범은 바브라가 85년에 네. 발표한 그 브로드웨이 앨범의 속편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8년 만에 네. 그 무렵에 미처 앨범에 담지 못했던 나머지 뮤지컬 명곡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가수로서 그 첫 출발을 시작했고 또 그녀에게 명성을 안겨준 것은 브로드웨이 무대였습니다. 따라서 바브라에게 있어서 그녀의 명성이 뭐 감독으로, 여권 운동가로, 또 정치 활동가로 유명하지만은 브로드웨이와 뮤지컬의 세계는 바브라가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 네. 다시 돌아가서 예. 편안하게 어머니의 품처럼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향입니다. 네. 따라서 51살의 나이에 바브라가 다시 브로드웨이 앨범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 무르익었다는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더구나 이번 브로드웨이 앨범에는 과거의 앨범에는 담을 수 없었던 이를테면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그 최신 화제작 그 선셋대로에 나온 그 뮤지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가씨와 간달들 가이스 앤 돌스의 히트 넘버도 수록되어 있고 네. 무엇보다도 우리 뮤지컬 팬들을 반갑게 하는 것은 남태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뮤지컬 남바가 네.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첫머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앨범을 감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51살의 나이는 뭐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는 그 새로운 앨범을 내어놓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늙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이 나이에도 그런 연령을 극복하고 더구나 바브라가 부르는 노래들은 발성적인 기능, 또 호흡, 또 예술적인 깊이 이런 가수로서의 최상의 것이 두루 요구되는 그런 넘버예요. 네. 그냥 팝송이 아니고 예, 그렇죠. 과연 이것을 이 나이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귀담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그러면, 곡인가요? 예, 남태평양 중에서 그, Some Enchanted Evening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See a stranger. 뮤지컬 남태평양 중에 Some Enchanted Evening,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음성이었습니다. 참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음성도 바뀌기 마련인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 세월은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깊이 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젊고요. 네. 지금 함께 들었지만 이 노래에서는 뭐 고음에서나 네. 혹은 그 처리 부분에 피아니시모에서나 도저히 그 51살의 중년기를 넘은 그런 여성의 목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앨범이 나왔을 때 그 음악계에서 여러 가지 그 비평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악평도 덜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캐슬린 에임스라는 그 여류 비평가는 그 한때 젊음의 활력으로 가득 찼던 목소리에 너무 이제는 허영이 배어들었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성이 그런 혹평을 하면서도 하나 거부하지 못할 것은 맑은 그 미성 그 목소리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혀를 내들었어요. 네. 그런 건 아마 충분히 애청자분들도 감지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네요. 아무튼 바브라는 영화계건 음악계건 통틀어서 미국 가수 중에서는 감정 표현이 가장 풍부한 네. 그 원숙한 가수 중에 네. 한 사람입니다. 그런 명성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앨범이 바로 지금 이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비평 중 하나는 이 녹음에서 오케스트라가 너무 좀 무거운 반주를 했다는 네. 그런 비평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무튼 그 파분화 중에서도 아직도 그 노래에 대한 그 애정을 잊지 못하는 바브라의 그 가수로서 열정에 다들 고개를 숙였다는 그런 비평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앨범에서 또 하나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현재 런던의 그 아델피 극장에서 공연 중인 그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신작 뮤지컬 네. 그 선셋대로에 나오는 뮤지컬 몇 곡을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오리지널 캐스트 앨범 외에 다른 가수가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의 넘버를 부른 건 바브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세대는 뭐 잘 아시죠? 네. 43년 만에, 그러니까 1950년에 윌리엄 와일러가 글로리아 스완슨과 윌리엄 홀덴을 무대로 네. 내세워서 만든 영화입니다만은 이 뮤지컬은 지난 봄에 아데비 극장에서 개막 테이블 끊었습니다. 네. 근데 선셋대로의 그 개막 공연 때는 특별히 1950년에 메가폰을 잡았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87살의 노구를 이끌고 네. 참석을 해서 네. 자신의 영화가 다시 한번 뮤지컬로 무대에서 공연되는 걸 아주 감회 어린 표정으로 지켜봤다는 이런 외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뮤지컬 선셋대로에서 그 글로리아 스완슨이 맡았던 노마 데스몬드 역을 맡은 그 가수는 패티 루폰입니다. 패티 루폰이요? 네. 패티 루폰은 그 뮤지컬 에비타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됐을 때 에비타로 노래를 불렀던 여성이에요. 네. 근데 혹시 그래도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빙 스테이지 보셨죠? 네. 그 댄 에크로이드의 그 좀 늘 바쁘고 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하는 며느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맨날 무슨 모임에 나가고 예, 바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싫어하는데 그 며느리로 나온 배우입니다. 그래요? 예, 패티 루폰이. 예. 물론 패티 루폰도 바브라처럼 브로드웨이 스타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그 드라이빙 미스테이지에 캐스팅돼서 그 며느리 역을 맡았었죠. 혹시 다음에라도 그 비디오로 드라이빙 미스테이지 보실 때는 그 며느리 역의 배우를 좀 정지하면 시켜놓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그 장래가 촉망이 되고 또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스타예요. 사실은 그 선셋대로의 노마 데스몬드 역으로 굉장히 많은 뮤지컬 스타들이 지망을 했는데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만 1500대 1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다시 패티 루폰이 캐스팅이 됐는데 그 이유는 영화 선셋대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노마 데스몬드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굉장한 그 미몽에 또 연하의 여성과의 남성의, 이루지 못할 그 네. 사랑에 거의 미쳐버리는 네. 실제로 미쳐버린 여성입니다. 그쵸. 따라서 비록 그 형식이 뮤지컬이라고는 하지만은 대단한 연기 폭과 또 개성 또 스케일 큰 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역입니다. 그래서 그 노마 데스몬드 역으로 지금 패티 루폰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음반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러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네. 노래로 한번 감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셋대로 속에 노마 데스몬드도 연하의 젊은 시나리오 지망생 윌리엄 네. 홀든에게 예. 사랑을 바치고 네. 또 애증으로 고민하다가 살인을 저지르죠. 물론 제가 바브라와 아가씨의 관계가 그렇게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두 주인공 역이 비슷해요. 예.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워낙 그 멜로디 메이커인 만큼 여긴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With one look. 단 한 번 당신을 보고 반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51살에 바브라 스트레이샌드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어쩌면 그 자신이 선셋대로 속에 노마 데스몬드와 같은 그 열정을 마음에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음반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바브라와 같은 가수가 굉장히 드문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든지 부족하고 깊이가 없을 때 요란한 장식이나 꾸밈으로 빈 곳을 감추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랩 가수들을 생각하면서 바브라의 이 노래를 듣노라면 음악이라는 것이 또는 연기라는 것이 단지 테크닉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기자 혹은 가수의 그 철학과 또 인격과 깊이가 어우러져야 완성된다는 걸 새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one with one 네, look. with one look을 같이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좋은 음반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르는 선셋 대로 중에서 with one look입니다. say I'm through. Well, it's time they knew. With one look, I can break your heart. With one look, I play every part. I can make your sad heart sing. With one look, you'll know all you need to know. With one smile, I'm the girl next door. All the love that you've hungered for. When I speak, it's with my soul. I can play any role. Stories my eyes tell. Watch me when I frown. You can't write that down. You know I'm right. It's there in black and white. When I look your way, you'll hear what I say. Yes, with one look, I put words to shame. Just one look sets the screen aflame. Silent music starts to play. One tear from my eye makes the whole world cry. With one look, they'll forgive the past. They'll rejoice I've returned at last. In the dark, silent music starts to play. With one look, you'll know all you need to 뮤지컬 Sunset Hero 중에서 With One Look, Barbara Streisand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온 여성학 사전이라는 걸 봤는데요. 거기에 아담을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역사상 가장 비기능적인 가장, 사과를 훔쳐먹고는 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다. 자, 이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와 아가씨와의 관계에서도 혹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에 대해서 이 아담의 입장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마지막 곡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배진호 학생이 친구 군만이, 세영이, 승권이, 동훈이와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가련동의 선국현 씨도 듣고 계시겠죠? 엔니오 모리꼬네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오늘 막을 내립니다. 영화 석양의 갱들의 테마 들으시면서 저와 홍동식 PD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